perfect, just work it. Non quitti, la quitti, to pretty, ya pretty. Bitchy, na bitchy, non ci lì, ya bitchy. 혹시 누가 너를 자꾸 욕해? 욕해. Tell them you're my lady, 가서 전해. 전해. 남들이 뭐라건, 이 세상이 뭐라건, 너 내게 최고, 너 그대로. 저한테 졸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넌 괜찮아. 착각해, 너는 말이야. You say yes or no, yes or no. Oh, everybody gonna love you, babe. Everybody gonna love you, babe.